춘우 내 고향 쫄방미에는 벚국이 울고 인심도 좋아 그고 고향 산천 가는 길이 왜 이다지 멀고 험한지 긴긴 나를 그리워했던 고향으로 달려 산고개 넘어 저녁 연기 모락모락 내 고향 쫄방미에는 사랑도 있고 행복도 있네 언제나 나를 보면 반겨주던 첫사랑은 무얼 바는지 오랫동안 소식을 몰라 궁금했던 내 사랑 아직도 쫄방미에서 날 기다리고 있겠지 아직도 쫄방미에서 날 기다리고 있겠지